가슴에 기나 와긴 나서 Every time I know 이 신이 I flow I know my cooler you set to fly now Hey na na na 내 맘도 모자 이라리 날 생각해 痛みのある方で孤独を